처음엔 잘 몰랐었죠. 사랑이란 이름의 secret. 조금씩 나도 몰래 그대 미소에 이끌렸죠. 어쩌면 나 또 한 걸음 그대와 나 더 가까이에. 혹시나 그대가 아플까봐 오늘도 돌아서줘. 멈출 수 없는 느낌 Oh my girl. 햇살같이 날 비춰준 너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. 난 그대 생각뿐이죠. 그대 나마 모르죠. 설레이는 나의 하루를 늦은 밤 깊어가도 지워지지 않는 그대 모습. 어쩌면 나 또 한 걸음 그대와 나 더 가까이에. 혹시나 그대가 슬퍼할까봐 나 혼자 고민하죠. 멈출 수 없는 느낌 Oh my girl. 햇살같이 날 비춰준 너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. 난 그대 생각뿐이죠. Yeah. 나를 스치는 바람 Oh yeah. 하늘에 비치던 설렘 low high. 무척이나 오래 바랬던 느낌 숨이 막히듯 먹먹해져.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많은데 이가의 웃음만 맴돌기만 해. 좀처럼 꺼내지 못하는 내 마음 문을 두드려줘. 그대 두드려줘. 처음엔 잘 몰랐었죠. 사랑이란 이름의 secret. 그대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아요. 멈출 수 없는 느낌 Oh my girl. 햇살같이 날 비춰준 너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. 난 그대 생각뿐이죠. 감출 수 없는 설렘 Oh my love. 힘겨웠던 날 잡아준 너 우리가 함께할 beautiful days 내 속에.